우리나라 강현경 선수가 24일부터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시작된 2017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. 청년 여자 58kg급 경기에 출전한 강현경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95kg을, 축혀올리기에서 117kg을 들어올려 각각 1위를 했으며 종합 212kg의 성적으로 우승을 쟁취했습니다.